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는 튀니지 공화국 수상으로 임명된 유세프 앗 샤히드에게 이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나라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위한 그와 튀니지 정부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.